신기해 무지하게 썼지. 어 잠깐만 저기 좀 봐봐. 왜 뭔데? 우와! 야야 여기 보는 거 맞지? 야, 나랑 지금 눈 마주친 거 같아. 나 보는 거 같은데? 에이 오늘은 나거든요. 아니야 나라니까. 봐봐 마술같이 한순간 빨려들어 마치 모두가 잠듯이 그녀 보내 머리를 쓸어 넘긴 이 모두 놀래 through this 다 같은 맘일 걸 한순간 남자라는 이름 말이 라이벌 대 치명적인 점이 쓰는 dangerous so dangerous oh, 온몸이 타릴 테러 아이야 oh, 네 oh, girl 또 황급 표정 뒤에 숨겨놓은 미소가 나를 향한 것 같은데 확실해 자꾸만 마주치는 너의 예쁜 두 눈이 나를 자꾸 핫하게 해 Come on. 네 앞에 날 데려가 Just you and me alone 맘 가는 대로 네 목소린 예쁜 멜로디 나를 들뜨게 만드는 걸 모든 걸 다 가진 듯한 기쁨 Nobody knows 너에게로 점점 더 빠져들어 꿈인 걸까 지금 내 심장이 입안에 톡톡 튀는 사탕처럼 뛰네 온몸에 퍼진 짜릿한 느낌 이 감정이 모두 사라져버리기 전에 먼저 이미 내 손을 잡아주겠니 코끝으로 스쳐가는 너의 샴푸 향기가 나를 잠시 멈추게 해 그 순간 살며시 스쳐간 네 부드러운 손끝은 나를 정말 미치게 해 네 앞에 날 데려가 Just you and me alone 맘 가는 대로 남자답게 내게 다가갈게 baby 다른 건 모두 지워버려 지금 이곳에 Just me and you 에? 아니야 나랑인데 아니거든 응 아니야 아, 나라니까 아니 나야 저기요 춤추러 갈래? 어?